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입니다. 네. 아니 이게 웬 또 다른 목소리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FM 영화 음악에 남자 목소리가 실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들으면요, 아나운서 홍은철입니다. 네. 좀 생소하다 싶은 분도 계실 테죠. 정은임 아나운서가 자리를 비게 됐었고, 또 그 자리를 정혜정 아나운서가 대신했는데, 이걸 어쩝니까? 이 정혜정 아나운서가 또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져서요, 부득이 저 홍은철이가 또 이 시간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정은임 씨하고는 저 TV에서 그 비디오 산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청자들께서는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위안을 갖고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이 공교롭게 좀 이렇게 자꾸 바뀌어서요, 저희들 이 제작진들도 조금 지금 어리둥절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이 밤늦은 시간 보태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화마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곡, 조크맨 존의 Children of Sanchez, 산체스 아이들 영화 중에 삽입곡,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엽서 보내주신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부산시 남구 남청동 김주은 씨가 엽서 보내주셨고요. 충남 소선의 안경아 씨도 아주 예쁜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FM 명화마 계속되겠습니다.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 자동차. They say that heaven is like TV. A perfect little world that doesn't really need you. And everything there is made of light. And the days keep going by. Here they come. 네, 영화 닥터 중에서 Strange Angels, 로리 앤더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서울 노원구 중계동 롯데 우성 아파트에 사신다는 임정아 씨라고요. 올해 예, 저 이화여대 의예과에 입학을 하셨다는 그런 분입니다. 닥터라는 영화를 그래서 좀 더 조금 더 다른 네, 그런 느낌으로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자신이 예, 앞으로 될 그러한 어떤 모델로 삼아 보신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의사의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이제 아주 그 바람직한 네, 그런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좀 남다르게 유시민 영화를 관심 있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닥터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아주 그 깨끗하게 써주셨습니다. 이 환자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그 신과 같은 우월감에서 어떤 그 사랑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윌리엄 하트의 모습이 아주 아주 보기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Strange Angels 보내드렸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아나운서 홍철이 여러분께 정은임 씨 자리를 대신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프로그램 보니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오늘 이 영화를 해주시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 서초 사동의 신순영 씨죠? 아유, 글씨가 아주 특이하시네요. 순영 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숭자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영화 장밋빛 인생 가운데서 김장훈 씨의 노래입니다. 아침을 맞으러 청해 주셨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영화 장밋빛 인생 가운데서 아침을 맞으러 김장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조동익 곡이죠? 네. 자, FM 영화음악 8월 11일, 이제 12일이 됐네요. 네. 자, 제가 조금 아까 이, 저, 장미빛 인생, 요, 곡 듣기 전에 예고를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신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읽기. 오늘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박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벌써 네 번째시라면서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뵙는데 예. 네, 비디오 산책에서 한번 뵙고 그동안 뭐 니키타, 시네마 천국, 에일리언 3 이렇게 예. 가지고 재밌고 또 좋은 영화들을 많이 골라서 좀 색다르게 소개를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네. 다 봤고 예. 또 많은 평자들이 얘기를 했던 영화들을 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네, 요 각도를 달리해서. 예. 오늘 이 베로니카 이중생활도 네, 그렇게 그 재밌고 새로운 시각에서 얘기를 해주시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 영화를 이상하게 못 봤어요. 그 이상하게 기회가 안 닿더라고요. 예, 그 궁합이 안 맞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오늘 별로 뭐 말참견을 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베로니카 이중생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우선 이 제목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베로니카 이중생활이라는 그 제목은 원래 원제는 영어로 하면 Double Life of Veronica인데 뭐 이렇게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중생활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왠지 무슨 베로니카라는 유부녀가 딴살림 차리는 얘기 같이 네. 아마 그런 뉘앙스도 전달하기 위해서 한 수입업자가 붙인 이름인 것 같고요. 예. 뭐 그렇게 외도라든가 불륜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네. 뭐 다들 보셨겠지만 이것은 한 여자가 똑같은 사람이 어디인가 존재한다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도펠갱어라는 문학용어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더블 고어, 그러니까 함께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란 뜻이겠죠. 보통 분신 또는 생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의 또 다른 닮은꼴로서 때에 따라서는 알터에고가 되고 도덕적인 카운터파트가 되기도 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당사자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그것을 만나는 사람은 곧 죽습니다. 처음에 독일 민담의 분석에서 사용된 개념인데요. 이런 모티브는 세계 어디서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이테이 호프만, 도스토옙스키, 조셉 콘래드, 뭐 여러 문학가들이 이런 모티브를 갖고 문학 작품을 쓰기도 했고요. 특히 영화에서는 필름 누아르나 공포 영화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영화라는 거. 키에슐롭스키 감독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근본적으로 닮아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타인이 어디인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가. 그래서 어떤 쌍둥이라든가 형제가 아니고 그냥 어딘가 존재하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이런 얘기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은 이 영화 속에서 똑같이 1966년생이고 3살 때 난로에 손을 댔고 성악에 특출한 재능이 있고 호라비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안에 세 개의 별이 든 작고 투명한 고무공 그리고 가죽줄이 달린 커다란 악보첩 가졌고 필요할 때면 가락지로 눈자위 아래를 마사지하는 습관을 가졌고 매우 위험한 정도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영화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서 중요하게 이제 유념하셔야 될 거는 두 사람의 이름이 서로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죠. 폴란드에 살고 있는 베로니카는 베로니카, 파리에 살고 있는 여자는 베로니크.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 국적에 따라서 약간의 그 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그 구별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광장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둘은 비슷한 모양의 검정 코트를 입고 있고요. 베로니카는 그 안에 붉은 스웨터를 받쳐 입었고 베로니크는 붉은 목도리를 들었습니다. 둘 다 붉은 장갑을 끼고 있고요. 말하자면 둘은 서로서로에게 거울인 셈이죠. 볼 수 없는 거울, 그리고 짐작만 하고 있지만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거울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보시면 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개만 예를 들면 베로니카가 침대에서 애인과 함께 누워있을 때 빗소리를 들으면서 벽에 붙은 자기 사진을 보고 있죠. 또 크라코우로 가는 기차의 창에 비치는 베로니카의 얼굴, 또 베로니카가 죽던 당시의 녹음을 들으면서 거울을 보는 베로니카, 또 베로니카는 인형극을 연출하는 알렉상드르와 그런 남자와 거울을 통해서 처음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끈이 있습니다. 베로니카가 성악 오디션을 하면서 손가락에 이렇게 감았다가 노래를 마침과 동시에 탁 이렇게 풀어버리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나오는데 이 말하자면 죽음의 상징과 같은 그 끈이 알렉상드르를 통해서 베로니카에게 전달이 됩니다. 베로니카는 자기의 아주 불안하게 표시된 심전도 그래프에 놓고 그것을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선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플랫라이너스, 유혹의 선이라는 영화에서 보셨듯이 그 플랫한 라인, 즉 직선, 이것을 심전도 그래프에서 끈을 당김으로써 베로니카의 죽음, 그리고 베로니카의 죽음을 전달받는 베로니카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째서 죽음일까요? 키에슐롭스키라는 이 신비주의자가 독특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사유가 근원자, 보편자, 보통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당대의 현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개라는 시리즈 여러분 아시겠죠? TV용으로 만들었던 10편의 시리즈 영화인데 키에슐롭스키는 이런 것을 이 10개 시리즈 중에 두 편을 극장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국 독일의 자본을 유입시켰고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은 그가 다국적 자본으로 제작한 첫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아주 정교한 형태로 이루어진 이 다국적 영화에서 이 감독은 자신이 폴란드 사람이면서 프랑스에 돈을 끌어오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를 유럽의 통합의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하나의 한 명의 예술가가 어떻게 두 개의 유럽의 관계는 변화해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영화에서 크라코우와 그러니까 폴란드인 도시죠. 또 프랑스에 있는 클레르몽 페랑이 나오는데 보통 감독들은 이렇게 두 개의 도시를 묘사할 때 어떻게 하면 구별시키고 대조할까 그런 데 관심을 갖는 데 반해서 키에슐롭스키는 철저하게 양자를 동일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로케이션 설정이나 색채 설계들이 거의 비슷하게 아주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건 왜일까? 이 동구와 서구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가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입부를 봅시다. 합창단원으로서 야외 공연을 하다가 소나기를 맞는 베로니카가 나옵니다. 하나씩 둘씩 대열을 이탈해서 비를 피하러 달아나는데요. 동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 혼자서 길게 고음을 뽑아내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 즉 카메라 앞으로 다가오는 트럭과 그 짐칸에 실린 거대한 석상,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 석상 역광 때문에 그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되풀이보면은 마르크스의 얼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의미는 광장에서의 시위,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시위로 발전이 됩니다. 합창이라는 전체주의적인 형식에서 베로니카는 튀어나가는 거죠. 비에 젖은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얼굴은 획일에서 벗어난 그런 쾌감, 그것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녀의 그런 쾌감과 열망은 나중에 연주회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이제 합창단을 뒤로 하고 당당한 솔리스트로서 무대에 선 그녀는 그런 어떤 엑스타시에 올라간 모습을 보이자마자 곧 죽게 됩니다. 베로니카가 고등학 학생 때 친구 아버지한테 당했던 것처럼 러시아에서 강간당한 나라 폴란드의 운명은 일단 베로니카와 함께 종말을 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에슐롭스키는 거기서 또 끝내질 않죠. 그녀가 죽자마자 연주회장의 청중들 머리 위로 날아가는 영혼의 시점 쇼트가 나옵니다. 청중들을 내려다보면서 훑어지나가는 일종의 그 신의 시점과도 같은, 그렇지만 여기서는 죽은 베로니카의 영혼의 시점과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커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감독은 영원성과 부활에 대한 암시를 남기죠. 그리고 사실상 프랑스인 베로니크는 죽은 베로니카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두 개 유럽의 통합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죽은 베로니카의 애인이 크라코우에서 묵었던 호텔의 방 번호와 베로니크가 파리에서 잡은 호텔 방의 번호는 똑같습니다. 베로니카의 죽음으로 좌절된 사랑이 베로니크에 의해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상드르, 이 두 여자를 연결해주는 알렉상드르가 공연하는 인형극도 죽은 발레리나가 천사로 부활하는 얘기입니다. 베로니크가 알렉상드르를 찾아가는 파리의 기차역은 나자르, 즉 예수의 기적에 의해서 무덤에서 살아난 그런 사람의 이름이죠. 이 통합이 더욱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파리의 베로니크는 죽지 않지만 사실상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감독은 여기저기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로니카가 녹음했던 테이블 듣는 베로니카의 모습, 베로니크의, 저도 지금 많이 헷갈리네요, 이름이. 죽은 베로니카의 녹음을 듣는 베로니카의 모습을 보면 자동차 사고음과 폭발음,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 이런 것들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그 방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자르 역으로 달려갔을 때 죽음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모자슨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자동차 녹음되었던 자동차 사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하고 같은 모델입니다. 말하자면 이 감독의 생각 속에서 프랑스 사람 베로니크도 죽은 것이고, 그리고 알렉상드르의 사랑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속에 실제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동구가 서구가 같이 죽고 결국 같이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동구권의 몰락과 그리고 유럽 대통합이라는 이런 격변을 맞는 키에슐롭스키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동구의 베로니카의 아버지는 아티스트, 또 서구의 베로니카의 아버지는 엔지니어라는 설정, 그런 것도 두 유럽이 통합됐을 때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 장면을 보죠. 아버지에게 달려가던 그녀는 갑자기, 그러니까 베로니크가 되겠죠, 갑자기 차를 세우고 손을 내밀어서 차창 밖으로 커다란 나무줄기를 만집니다. 그리고 이때 실내에서는 아버지는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죠. 왜 이 마지막은 나무일까? 여기서 잠깐 뒷얘기를 해드리면요, 키에슐롭스키 감독은 너무나 완벽주의자라서 이 영화 지금의 형태까지 무려 20개의 편집 버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쓰기 위해서 촬영한 장면만도 7개. 근데 뭐 그중에 어느 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선택된 마지막 장면은 나무줄기를 만지는 장면입니다. 이 나무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다시 영화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프롤로그에서 어린 베로니카에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야. 기다리던 별이 왔구나. 그리고 다시 또 파리의 어린 베로니카에게 또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첫잎이다. 봄이 왔나 보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자라나는 식물의 상징으로 새싹,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움튼다는, 그리고 유럽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자, 박찬호 감독의 영화 읽기, 베로니카 이중생활, 키에슐롭스키 감독의 영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좀 건방진 얘기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영화 읽기를 하려고 참 애쓰는 편인데요. 어쩜 그렇게 박 감독께서는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갖가지 상징성이나 그런 어떻게 이렇게 참 집요하게 찾아내세요. 아마 감독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게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예. 영화를 우선 되풀이 보는 게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좋은 영화는 어느 것 하나도 네. 무심히 선택된 것이 없다라는 아. 그런 전제를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냥 어떤 장면이 있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는 이 영화를 공교롭게도 못 봤다 그랬습니다. 아마 봤어도 지금 말씀하신 거 한 70%는 놓쳤을 것 같습니다. 자, 베로니카 이정사,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읽겠습니다. 이 영화에 나왔던 곡이라 그러죠? 협주곡 마단죠? 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보내드립니다. 생생 많은 분들이 엽서를 주신 곡이었습니다. 인천시 북구 산곡이동 한양아파트의 엄애경 씨가 청해 주셨고요. 네. 우리 글은 그렇게 멋지게 쓰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자는 아주 멋지게 쓰셨습니다. 일생 최애. 네, 일생 최고의 사랑. 백발마녀전 중에 장국영이 마지막 부분에 부르는 노래인데요. 음반은 여명이 내서 오늘 여명의 노래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북 구미시에서 주셨습니다. 도량 1동 중앙아파트에 사신다고요. 노설아 씨께서 백발마녀전 중에 장국영 노래 일생 최애 보내주셨고요. 또 조금 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인데 작년 겨울쯤에 겨울에 너무 덥고 잠이 안 와서 덥다 그러셨습니다. 네, 난방장치가 아주 잘 된 집에서 사시나 보죠. 그래서 밤에 이제 주파수 맞추다 보니까 문득 여성 DJ의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에 매료되셨다고 그 후로 FM 영화 음악을 쭉 듣게 되셨다고요. 정은님 아나운서 목소리 참 예쁘죠. 네. 역시 이분도 백발마녀전 중에 일생 최애 경대 성남시 수정구 신흥 2동의 최은순 씨였습니다. 이번은 좀 목소리를 조금 높이셨습니다. 중국어권 영화 음악을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추억이라는 제목을 영화 제목을 달았었죠. 리차드 클라이드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저 청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주소를 근데 안 쓰셨는데 20살의 영화를 사랑하는 학생이라고만 그렇게 적으셨어요. 네. 그리고 저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는 없는데 인숙이라고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잘 들으셨겠죠? 그리고 조금 아까 그 백발마녀전 중에 그 곡은 달서구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박혜정 씨도 세 번째 편지라고 하셨는데 요새 말씀을 안 드려서 또 화가 나셨을까 봐 제가 또 챙겨 드렸습니다. 자, FM 명함악에서 여러분들께 그 숨어 있는 노래를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서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역할을 맡아서 소개해 드릴 노래는요, 영화, 우리 영화죠? 겨울 나그네 중에서, Don't Leave Me Now, 슈퍼트램프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로서 곽지근 감독이 연출했고 안성기 씨, 강서구 씨, 그리고 이혜영 씨, 그리고 이미숙 씨가 출연했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 삽입된 그 슈퍼트램프의 Don't Leave Me Now라는 노래는 많은 분들이 그 좋아하셨던 그런 노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혜영 씨는 영화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색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이 영화는 흥행에서도 성공을 했지만 특히 영화 음악에 주목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음악을 담당한 사람이 김남윤 씨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김남윤 씨는 그 서울대 음대 교수, 그리고 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그래서 그런지 영화 중에는 이 보리수 같은 가곡이 흘러나오기도 했었고, 특히 여배우인 그 이미숙 씨가 첼로를 전공하는 음대생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음악이 그런 분위기를 잘 받쳐줬다는 평가를 더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나그네의 그 다른 삽입곡들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힘 받쳐졌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Don't Leave Me Now 이 곡 자체는 많이 좋아하셨지만 이 영화에서는 조금 이것이 겉돌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강서구 씨가 차를 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삽입됐던 그 데미스 루소스의 Follow Me 역시 조금 촌스러운 분위기였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Don't Leave Me Now나 Follow Me나 둘 다 이 영화 겨울나그네가 아니었다면은 이 FM 영화음악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노래들일 것이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숨어있는 노래로 보내드렸던 슈퍼트럼프의 노래 Don't Leave Me Now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본래 제자리는 아닙니다만 사실 오늘 제가 주인처럼 행세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분은 개긴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정은임 아나운서를 빨리 이 자리에 데려와야 될 텐데요. 어쨌든 저는 내일 한번 좀 더 뵈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MBC 미니 시리즈 요즘 인기가 아주 좋다면서요. M 중에서 나는 널 몰라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I'm not doing anything.